이 시간에는 우리 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남성 독창 회양 닐리리.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여성 독창과 방창 조선 치마저고리 저울시구. 저울시구 산뜻하고 화려하고 독특한 민속의 옷들이 한복대인 치마저고리 이루하 척나 치마자 좋아 저울 씻고 산뜻하고 화려하고 더 어떡한 민속의 우리 어깨 이치마 저거리 이루마 척하자 지화자 저 정말 멋이로다 저울 씻고 산뜻하고 화려하고 더 독특한 민속의 우리 어깨의 치마 저고리 이루하 척하나 지화자 저 정말 멋이로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혼송 기악과 방창, 뽕 타령. 이상으로 우리 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를 보내드렸습니다.